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아, 다시 돌아온 월요일 남영근 목사님과 함께하는 나물과 함께 또 신앙 상담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아, 예.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서 좋아요. 아유, 네. 며칠 전에 그냥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많이 뭐, 고생했는데. 근데 낮에는 많이 안 내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이제 여름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러다가 바로 겨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이걸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나물이 배추더라고요. 아, 배추. 예. 네. 뭐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이제 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배추 이제 김장한 배추가 아주 맛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갑자기 이제 배추 얘기도 나오고 나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런 얘기를 생각이 했습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배추 예. 하면 예. 저는 이제 방금 말씀도 해줬지만 김장, 김치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물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나물? 배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배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목사님 배추 하면은 저는 이제 그냥 한국에 있는 배추 저희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랑 양배추 딱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배추의 종류가 상당히 사실 많아요. 아. 사실 이제 우리 뉴질랜드에 이민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은 네. 늘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배추가 없어가지고 김치를 해 먹어야 되는데 배추가 없으니까 양배추 김치를 네, 많이 해 먹었다 들었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야생에 있는 열무, 야생 열무, 아. 야생의 열무가 뉴질랜드에 굉장히 많은데 좀 억세요. 아, 억세고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따끔따끔한 것이 있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물로 해 먹, 아니 김치로 담궈 먹으면 좀 뻣뻣하고 억센 면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민 초창기 우리 교민들은 양배추 김치나 아니면 뭐 야생 열무 김치 이렇게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아. 예 배추는 사실은 뭐 양배추 그냥 통배추 얘기하는 거죠. 네네. 통배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류가 배추의 종류를 말하라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할애할 정도로 아. 종류가 많습니다. 그는 뭐 사실 배추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또 통배추가 우리 한국 배추인 줄 이렇게 사실 알고 있는데 아. 사실 아, 이제 통배추는 사실 한국의 고유 품종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뭐 사실 배추라는 것이 여러 품종들 중에 하나를 통틀어서 아. 배추의 종류를 통틀어서 배추하면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배추 영어로 그냥 BAECHOO 배추라는 고유명사가 딱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 따로 없군요. 예, 그런데 이제 통배추는 일본 말로는 나파라고 하고 또 흔히 우리는 중국말로는 차이니스 캐비지라고 이렇게 통배추를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뭐 배추, 코리안 캐비지 이렇게 사실 말하기가 조금 그럴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배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김치가 이제 우리 고유한 한국말이잖아요. 네. 뭐 KIM CHI 네. 이 뭐 이제 영어로도 그대로 고유명사로 표기되는 것처럼 그렇죠. 배추도 BAECHO 이렇게 딱 고유명사가 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재료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배추 종류 얘기할 때 양배추하고 통배추 얘기를 뭐 총각이니까 뭐 이해를 합니다. 지금 뭐 주부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주부들이 더 저보다 많이 알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 청경채 중국말로 복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배추의 한 종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케일 같은 것도 배추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배추만 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배추, 네. 그 다음에 조선 배추라고 있어요. 조선 배추요? 예. 들어는 봤어요. 통배추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갓김치 같이 좀 갓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포기가 잘 안 생기는 그런 한국의 조선 배추가 있어요. 품종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이 조선 배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새로 이렇게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얼갈이 배추 있죠. 네. 얼갈이 배추 있고 또 봄동 들어봤어요? 네, 그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그냥 뭐 배추 작은 배추 뭐 그렇게만 들었어요. 작은 배추 물론 그렇지요. 근데 이제 봄동은 파종을 가을에 해요. 가을에 해서 겨울에 그냥 들판에 있다 보면은 지면에 쫙 퍼져서 이렇게 자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겨울에 추운 겨울을 이기고 난 그런 배추기 때문에 그런지 고소하고 아주 단단한 식감이 좋을 정도로 맛있죠. 굉장히. 아. 그리고 이제 곰보배추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곰보배추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네 다섯 가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런 이제 배추죠. 근데 이제 사실은 배추라고 하면은 배추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뭐냐면 될까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결구 배추. 결구요? 예. 네. 아니면 불결구 배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아. 결구라는 것은 구자인 게 둥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속이 꽉 찬 배추. 네. 아니면 불결구 배추는 잎이 벌어진 배추. 아.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 속이 꽉 찬 통배추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19세기에서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것이 통배추거든요. 속이 꽉 찬 거. 그 전에는 이제 좀 불결구 배추, 입이 쭉 벌어지는 조선 배추도 그랬죠. 그런 배추의 모양이 전에는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결구 배추, 통배추 위주로 많이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제가 알고 있던 예. 배추는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 나이에 비하면 뭐 오래됐지만 인류 역사에 비하면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죠. 예예. 근데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그럼 종류마다 이제 쓰임새나 아니면 그렇게 다루는 방법이 다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치를 담근다고 할 때는 뭐 조선 배추도 좋고 네. 통배추도 좋고 얼갈이 배추도 좋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겉절이 같은 거 할 때는 봄통이 더 좋고 예. 또 얼갈이도 아주 어릴 때는 겉절이 하면 참 좋아요. 어릴 때요. 예, 겉절이 김치. 그다음에 이제 뭐 국을 끓인다라고 할 때는 뭐 얼갈이나 봄통이나 다 좋죠. 곰보배추도 좋고 또 이 통배추도 좋고. 네.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배추 속 노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배추 속대국이라고 하죠. 예. 배추 속 으로 이제 된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나물로 할 경우는 이제 얼갈이도 나물로 하고 또 그 통배추의 겉잎 같은 거나 속도 네. 마찬가지로 봄통도 마찬가지로 그 곰보배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다른 용도로 쓰임새가 참 그 배추마다의 쓰임새가 참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물로서의 배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그 배추를 물론 우리는 흔히 뭐 김치로만 이렇게 네. 사용하지만서도 김치는 쓰임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쌈도 싸 먹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 다음에 국도 끓여 먹고 배추 전도 해 먹고 그렇죠. 배추 전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배추를 왜 강원도 분들 같은 경우는 고랭지 채소 배추 하시는 분들은 배추를 센 거를 네. 그냥 이파리 큰 거 하나를 이렇게 양 옆으로 해 부침가루 묻혀가지고 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부쳐 먹거든요. 전으로. 그것도 참 맛있더라고요. 예. 그 뭐 김치도 절어서 전 무쳐 먹고 김치전 맛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치 찌개 끓일 때도 넣고 김치가 아니라도 생 배추도 찌개 네. 끓일 때도 넣고 조림할 때도 넣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예. 뉴질랜드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음식점을 가면 뭐 이렇게 뭐 국이나 탕에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뼈나 뭐 돼지뼈 같은 거로 탕을 끓일 때 네. 거기다 이제 뭐 우거지나 시래기를 넣잖아요. 네. 우거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웃거지. 네. 겉에 있는 네, 아. 위에 있는 거지를 옷 거지인데 그것이 이제 우거지 이렇게 변한 거죠. 저도 뭐 우거지를 참 좋아해요. 맛있죠. 정말 얼마나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어느 식당에 가서 손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나물이 나왔어요. 이제 저는 나물에 대해서 뭐 그래도 조금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물이 나오면 관심이 많이 이렇게 가거든요. 아, 네. 근데 딱 보면 이제, 아, 무슨 나물이구나, 무슨 나물이구나, 어떻게 묻혔구나, 양념을 뭐 썼구나, 이렇게 탁탁 날게 되는데, 네. 그날은 이상하게 이게 무슨 나물이지? 약간 들깨가루를 넣어가지고, 묻혀냈는데, 도무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물이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도. 청경채인가? 아니면 뭘까? 그래서 이제, 하수부지 물어봤어요. 했더니 배추라는 거예요. 배추. 뜻밖의. 근데 배추를 아주 채를 잘 썰어가지고 네. 굉장히 물르게 이렇게 삶아가지고 무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좀 몰라봤는데 배추 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추를 이렇게 무쳤다고 들깨가루 넣고 참 맛있더라고요. 이처럼 그 배추잎으로도 이렇게 나물을 많이 해 먹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배추를 채를 써가지고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겉절이를 해요. 채를 썰어가지고요? 채를 얇게 채를 썰어서 겉절이를 한 다음에 거기다 된장찌개를 자박자박하게 끓여가지고 그 배추 겉절이한 거라고 된장하고 같이 해서 비벼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추를 생채 나물 한 거죠. 아. 예. 배추 생채 나물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된장찌개를 해서 비벼 먹는 걸 봤는데 그것도 참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추를 나물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배추잎을 데쳐가지고 네. 뭐 적당하게 썰어가지고 된장으로 무치는 경우가 많아요. 된장 배추는 그 된장으로 무쳤을 때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추를 삶아서 된장으로도 무치고 들깨가루 넣어서도 무치고 네. 아니면 생채처럼 무생채 썰듯이 얇게 배추를 썰어서 그렇게 생채 나물로도 이렇게 나물로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살아있다고 하나요? 예.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잘 모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배추하면 김치 아니면은 뭐 싸 먹을 때 그냥 씻어가지고 고기 하나 탁 얹어서 네. 예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잘 안 먹었었어요 그거를. 아, 그래? 어렸을 때는 그냥 상추만 먹고 근데 요즘은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하니. 그렇죠. 뭐 요즘 같이 뭐 저는 사실 한국이 삼겹살을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은 거는 그다지 오래 안 돼요.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삼겹살 문화가 한국에서 많이 생겨나고 삼겹살 집도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집에서 잔치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 뒷곁에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채반이라고 그러죠. 대나무로 네네. 만든 채반에 돼지고기를 삶은 돼지고기를 잔뜩 이렇게 썰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놓은 것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하고 뒷곁으로 막 뛰어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살짝 들쳐가지고 이제 고기 몇 점 또 씻어 먹고 그 옆에 있는 두부도 네. 전 부쳐놓은 것도 먹고 그게 사실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던 문화거든요. 한국이.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시골에 갔었을 때 예. 주로 삶은 걸로만 그렇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삼겹살 문화가 지금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같이 그 배추는 그냥 삶았을 때도 같이 곁들여서 잘 먹고 그렇죠. 그렇죠. 네. 보쌈. 보쌈 김치 할 때는 꼭 돼지고기가 몇 점씩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살짝 소금에 절인 그런 배추 김치하고 또 돼지고기하고 뭐 양념 양념하고 새우젓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싸 먹던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네. 배추는 사실 굉장히 우리 음식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채소였죠. 여기저기 예. 다 들어가는. 그럼요.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고 또 많이들 즐겨 먹는 배추 예, 효능에 대해서 효능,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그 배추에는 비타민 C가 참 많이 들어져 있어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의 그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한 몸들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칼슘이 많다 보니까 성장기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의 그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또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간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뭐 배변이나 또 몸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모아서 밖으로 이렇게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배추는요, 97%가 수분이에요. 아, 그러면은 예. 보이는 거에 그렇죠. 97%가 수분이기 때문에 뭐 배추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좋겠죠. 그 이제 수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거지 같은 거를 보관하는 방법이 조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배추 같은 거는 이제 데쳐 가지고 냉동실 같은 데에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래 보관하면 안 돼요. 수분이 많기 예. 때문에 그런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 질긴 섬유질만 남아가지고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 같은 거는 뭐 흔하니까 네. 너무 오래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시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한다만 생각을 하시고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배추를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그 푹 삶지 말고 살짝 데쳐서도 좋고 아니면 나물로 먹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배추를 배추 이제 위에 우거지 있죠. 네. 우거지 같은 거를 나물이나 아니면 탕으로 이용할 때는 배추를 끓는 물에 넣어놓고 불을 꺼요. 그리고 한 여러 시간을 그냥 내비두면 식을 때까지 네. 나중에 보면은 배추가 아주 잘 물러져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찬물로 다시 헹궈서 나물로 무친다든가 아니면 다른 또 탕 요리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면은 좋아요. 대신 냉동 보관할 때는 오래 이렇게 삶지 마시고 살짝 숨만 죽일 정도로 해서 보관하셔도 되고 또 오래 보관하지 말라는 것. 아, 그게 중요한. 네. 아무래도 이제 질겨지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별로 맛도 없어지고 하는 거겠네요. 예예. 그렇군요. 아 배추. 네. 다른 만약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오늘도 사실은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뭐 나무를 어디 가면 뜯을 수 있겠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이 이제 여름에 막바지 네. 이제 가을로 막 들어가는 쯤에는 사실 들에 나물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 다 식물들이 자기의 본연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꽃을 피고 다 씨앗을 맺히고 막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 막바지를 예, 나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물이 찾기 어려울 때는 뭐 요즘은 이제 배추가나 아니면 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뭐 무청 나물이나 배추 같은 걸로 나물 해서 드시면 좋겠죠. 아, 나물이 지금. 그렇게 이제 뭐 입에 좀 자꾸 생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배추로도 충분히 나물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참 맛있거든요. 네. 예. 저도 한번 해보거나 좀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그래 형수님한테 좀 네. 부탁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나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찬양 한 곡 듣고 네, 오늘의 신앙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여 보았더니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물이고 또한 사도신경 문구 안에서 몇 가지 신앙적인 오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것 등 그리고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 본문에 없는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교회에서도 한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서가 빠진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보를 제작하는 분이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순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는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예.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저는 오늘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예. 사실 많습니다. 이제 그 몇 해 전만 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생겨났어요. 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들 사실 저도 그런 정보를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네. 그 카톡을 뭐 동영상으로 받았는데 목사님 저도 이게 옳은 것 같아요라고 하길래 그래서 뭐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 많은 목사님들이 네. 사도신경에 대한 반론을 얘기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대립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울 정도로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글로서 또 설교를 통해서 네. 아니면 뭐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도 제가 오클랜드에 있는 사실 이 상담도 요즘도 돌아왔지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오래됐네요. 예, 그때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똑같은 내용의 상담을 제가 로트라이스 때 오클랜드에서부터 해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까지 좀 깜짝 놀랐죠. 예. 그러면은 이런 주장을 그냥 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네. 무슨 그런 근거가 있는 걸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로마 가톨릭의 이제 부산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짧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은 사도적이지도 않고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도적이지도 않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는 뭐 저도 동조를 하는데 네. 그러나 사도신경을 로마 가톨릭의 산물이라고 못 박아놓고 사도신경을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사도신경은 분명 물론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던 그 주 333년에 뭐 니케아 종교회의 통해서 뭐 이것이 사도신경이 정식으로 이렇게 뭐 됐다고 하는데 네. 사도신경은 니케아 회의 종교회의 이전부터 예배에서 사용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의 자료들을 봐도 초대교회 때부터 그 예배 순서 중에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한 순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으로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아닌 것이죠.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 배교하면서 그릇된 사상을 넣으려고 했던 일부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은 사도신경도 새로운 또 번역본으로 사용을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뭐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뭐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한글로 된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찬송가 딱 앞장 표지를 열쳐 보면은 사도신경 있고 밑에 그 영문으로 된 사도신경 네. 그 문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쭉 보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하신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었던가?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었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왜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이 또 빠졌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셨던 서철원 교수님 같은 분의 말씀에 의하면 초창기 사도신경들 네. 즉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암브로스라든가 데미시안이라든가 유세비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신경 그 견본에는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지옥의 지옥 강화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초창기 때는 없었다는 거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대 갈리아 지방에서 사용하던 사도신경에서도 없었고 또 예루살렘의 시릴로스 사도신경이나 해설집에도 없었고 그 5세기에 와서 그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껴지우고 그것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한글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본에 있는데 왜 한글본에는 없느냐 이렇게 따져오면서 한글본이 고의적으로 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의적으로 뺐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거예요. 아. 예.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얘기죠. 저도 예. 들으면서 이걸 왜 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원래는 없던 부분인데 네네. 네. 영문에서는 그걸 나중에 5세기에 만들어서 넣었던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런 주장들 예. 이제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맞는 건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니면 이제 이거를 주장해줬던 그런 많은 분들의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몇 가지가 뭐냐면 이제 뭐 사실 세세하게 막 다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네. 뭐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라고 했을 때 이 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마리아 숭배사상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의 마리아 숭배사상이 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다. 우리가 언제 기독교 신앙이 마리아 숭배사상 하는 그러한 신앙이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서 이제 공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표기로 보면은 더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로마 캐토릭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영어 표기는 The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Saint라고 하면 로마 캐토릭에서 말하는 이제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로마 캐토릭에서는 사실은 죽은 성도들과의 교통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 것이 이제 이 본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의 부산물이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성경 어디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고초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두둔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분들의 주장하는 자료를 한번 보고 읽어봤는데 이렇게만 들으니까는 네. 네,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아, 세 가지요. 첫째는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 대한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에 대한 어떤 형식에 대한 그 이해 부족이 있지는 않았나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뭐 333년 니케아 회의에서 네. 결정된 것이고 이런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사용됐다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앙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여 이루어진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는 말이 캐톨릭이거든요. 아.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천주교만을 말이 지칭해서 캐톨릭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아, 실질적으로의 캐톨릭이라는 예. 의미는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모든 교회를 그러니까는 뭐 서양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이전 아니면 중세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기 이전 네. 모든 교회들을 다 가리켜서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의 로마 캐톨릭을 가리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학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것이다 보고요. 네. 또 마지막 하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의인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꼭지점이 누구냐 네.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예?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뭐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죄를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으면 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안나 몰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 에? 이렇게 하는 아주 비겁하고 치졸한 그런 모습이지 결코 본디오 빌라도를 미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예배와 사도신경의 관계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지 또한 예배에 있어서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예배 시간에 그걸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 꼭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맨날 똑같이 나 다 외우는데 에? 그걸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의 그 틀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좀 뭐 내 맨날 틀에 박혔던 것은 좀 고리타분하다 이런 거 좀 빼고 에? 좀 프레시하고 신선한 거를 좀 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예배에 있어서 사도신경의 그 관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는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배는 신약시대 특히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한 예배의 큰 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의 어떤 형식, 절차, 네. 순서 이런 것을 보면은 크게는 이제 첫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네. 통한 그 가르침. 지금의 말은 설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초대교회 네. 때부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교제와 떡을 떼는 일. 이 두 가지. 네. 뭐 교회에서 밥을 해서 먹느냐 안 뭐 예배드리러 왔지 우리가 밥 먹으러 왔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는데 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더 서로 식탁의 교제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떡을 떼는 일도 이제 성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도와 찬양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살짝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예, 예.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예, 예배 시간에 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 때에도 왜 중요했느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는 더더욱이 오늘날보다도 사도신경을 통한 이 신앙 고백이 더더욱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서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전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 네. 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신앙 고백의 의미는 우선 이제 유대교하고 또 기독교하고의 관계에서 교리 논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는 우리의 교리는 이렇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아니면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어떤 심판적인 기능, 다른 교리에 대한 어떤 심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에도 물론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때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정말 유대교하고 완전히 정면 충돌이라고 저는 봐요. 뭐 자동차 사고라고 하면 완전히 이건 정면 충돌이다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의 고백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과 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 전후서를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또 신앙 고백도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신앙 고백은 그 당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뭐냐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적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반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베드로의 고백 또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것으로부터 점점 이제 발전해서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신앙 고백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죠. 네. 아, 이렇게 네. 들으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예배에서의 더 중요하고 그렇죠. 언제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거를 어렸을 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의문이 있었어요. 이걸 그냥 예배에서 하니까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반복을 하잖아요. 이제 네네. 할 때마다. 예, 예. 내가 이거를 정말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문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보면 또 저희가 기도하듯이 항상 눈을 감고 이걸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뭐 정말 너무 요즘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좀 늘 순서에 있으니까 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주문처럼 이렇게 그냥 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사도신경을 눈을 감고 해야 되냐 눈을 뜨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주기도문처럼 눈을 꼭 감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 하거든요. 사도신경은 결코 주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만났었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담당하던 그 전도사 시절인데 네. 야, 당신의 아들이 공부를 참 좀 못해요. 그래서 입시 때문에 다 걱정하는데 아버지가 기도원을 갔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좀 입시 좀 잘 치르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래요. 집사님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시고 사도신경을 1000번 외우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예? 네. 자녀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기도문을 1000번 또 사도신경을 또 이 1000번을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아들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뭐 간증삼아 자랑삼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 그러면서 야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이렇게까지 잘못 사용되고 있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렇게 기복신앙과 어떤 미신적인 신앙 형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아직 예전에 가졌던 어떤 다른 신앙들 예?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한 그런 습관에서 머물러 있어서 아직 기독교 신앙이 진정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우리 성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눈을 더 좀 크게 뜨고 네. 감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떠서 똑바로 사도신경 어떤 그 문장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눈으로 바로 보면서 또 다른 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내가 고백한 것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네. 아니면 또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속으로만 우물우물 하지 말고 눈 감고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고백이고 선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보고 나도 들릴 수 있게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고백하듯이. 그렇죠. 선포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행하는 신앙 고백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네. 또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이것이 다른 사람이 또 듣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인간애로 향하는 것이고요. 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인간에게로 향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앙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모습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이런 것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죠. 네네.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네. 교회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어허. 또 인간에게로 향한다는 것은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동질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아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 있구나. 당신하고 나는 믿음이 같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다른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하고 성결함을 증거하고 선포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신앙 고백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목사님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마디만 더 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상담을 마쳤으면 합니다. 예. 예, 당연히 이제 고백으로서의 신앙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고백할 때마다 그래 하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한 이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네. 이제 신앙 고백, 고백으로서의 이 사도신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행동이 있어야죠. 예, 삶이 있어야 되죠. 삶이 없는 고백은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왜 이런 걸 하지? 지난주에도 하고 또 하고 이거를 해야 될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는 아직 그 내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서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하나를 늘 생각하면서 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라면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또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삶이 필요하고 네. 또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성도들의 교제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더 힘있게 살아가고 같이 믿음 안에 형제자매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간에 서로 이렇게 화평함을 이루고 서로 하나 되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맨날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마치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서의 신앙 고백은 좀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귀하게 고백하면서 생활하면 분명히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도 큰 변화가 있고 또 진정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정말 그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럼요. 네, 사도신경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모두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사도신경을 펴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사도신경을 본문을 하나하나씩 해서 설교를 해본 적도 있고 또 뭐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정말 뜬금없이 이 사도신경은 뭐 성경적이지 않다, 이교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황당하죠. 그렇다면 또 새로운 사도신경을 만들려면 이거보다 더 완벽한 사도신경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누가? 저는 정말 이 짧은 문장 속에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네. 성경 이 66권을 가장 함축적으로 딱 정리해 준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청취자분도 그렇고 뭐 청취자분의 친구분이나 가족분들한테도 이걸 한번 또 알려서 좀 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